전주고등학교 독서 시사토론 팟캐스트 라이브 비비드 캐스트. 안녕하세요. 방송의 진행을 맡은 비비드의 젊은임 장기훈입니다. 네, 오늘 방송은 책을 읽고 토론을 나누던 기존의 방송과는 달리 온전히 시사토론만을 함께 나누고자 급히 준비한 방송입니다. 많은 전북 도민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 10월 31일 풍남문 광장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 집회가 벌어졌습니다. 이후 풍년제과 사거리에서 거리 시위를 벌이며 많은 시민분들께서 함께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신 것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데요. 온 국민이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며 거리로 나오는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으로서 이러한 국가의 현실에 대해 토론을 나누고 이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기르게 된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10월 31일 풍남문 촛불집회에 다녀온 전주고등학교 학생들의 소감을 듣고 현 시국에 대한 소신 있는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이죠. 최순실 게이트와 미르 그리고 K스포츠재단 그리고 사건 이후 전주에서 29일부터 현재 진행 중인 촛불집회와 대규모 시위와 관련된 내용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부 녹음을 함께 해주실 게스트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11반 장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11반 정일량입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12반 문정현입니다. 네, 다들 반갑습니다. 자, 시국이 이런 만큼 오늘 다들 할 말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차분히 함께 토론 나누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의견을 나누도록 해봅시다. 그 전에 먼저 최순실 게이트가 어떻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그 최순실 게이트 보도의 시발점이었던 게 이제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인데 이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죠. 네, 이 두 단체는 삼성, GS, 두산, 현대 등 국내 여러 대기업에서 수십억 원의 모금을 받으며 800여억 원의 모금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액수의 돈을 한 번에 모은 것에 대해 가장 먼저 의문을 품고 달려든 것은 TV조선 측이었죠. 이들은 7월 26일 단독 보도를 통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전경련을 통해 국내 대기업을 압박하고 억대의 모금액을 거뒀다는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합니다. 이후 9월 20일 한겨레는 1면에 대기업 돈 288억 거둔 K스포츠 재단 이사장은 최순실 단골 마사지 센터장이라는 이름으로 기사를 보도하면서 처음으로 최순실을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같은 달 23일 최순실이 K스포츠 기획의 주도함이 한겨레 1면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퍼스트레이디 시절부터 인연이 있었고 정연의 문건 사건 때부터 언급된 바 있어 이미 그녀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 연관성을 짐작하는 의견은 이전부터 있었죠. 네, 때문에 최순실이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뒤 이 두 재단이 박 대통령과도 연관이 있으리라는 추측하는 네, 그런 언론의 의혹도 계속되었고요. 일부 언론사에서는 박 대통령의 퇴임 후를 대비한 문화재단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기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K스포츠 측에서는 이렇게 계속되는 언론 보도로 인해 물의를 빚자 10월 4일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사의 입장을 게시를 하게 되는데요. 공지사항의 글을 읽어보면 K스포츠 재단은 스포츠를 통해 뭐 각 세대들이 꿈과 행복을 누리고 어렵고 힘든 체육인들이 희망을 용기를 잃지 않고 잠재 능력을 발휘하여 훌륭한 체육 인재로 발전하도록 키운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창립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그러면서 K스포츠 재단이 진행해온 주요 사업으로는 하면서 이런가 아프리카의 국가들의 우리들의 정통 품새를 선을 보여 여러 행사에 참여하였고 성공적인 공연을 통해 정통 태권도에 대한 큰 인식을 심어주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미르가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고 순방 행사 기획에 참여하는 등 사실상 그 분야의 실세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논란을 일게 되고 공인 되지도 않은 태권도 팀을 갑자기 꾸려 국제 행사에 내보냈다는 사실을 한겨레 측에서도 보도한 바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란을 일게 됩니다. 과연 이들 기업이 800여억 원이라는 큰 돈을 순전한 스포츠 사업 그리고 문화 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 혹은 그 외에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용도가 있었는지,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르와 SK 스포츠 재단 사건 이후로 이제 또 최순실 씨의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면서 각종 언론사들이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이런 보도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큰 이슈를 얻게 된게 바로 10월 24일 JTBC 최순실 태블릿 PC 입수 보도였죠. JTBC가 최순실 씨가 급하게 정리하고 간 아파트를 취재하러 갔는데 관리원한테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맡겼다는 거죠. 처리해달라고. 근데 이제 JTBC 기자가 그걸 가져가도 되냐고 허락을 받고 가져왔는데 가져와 보니 그 안에 국정농단의 증거가 되는 대통령 직속 파일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연설문까지 총 44개의 연설문이 들어가 있다고 밝혀진 바 있고요. 또그 외에 국정 관련 문서가 있었나요? 추가적으로. 최순실 씨가 받아왔던 그 창조경제 홈페이지 시안 같은 것들도 있었고, 또 그것을 비롯하고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에 당선인 신분으로 독대를 할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각본들이 다 최순실 씨에게 넘어가 있다는 것을 태블릿 PC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순실 씨는 JTBC에서 보도가 난지 3일 뒤인 10월 27일에 세계일보에서 단독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태블릿 PC가 아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거짓말로 드러나게 됐죠. 그렇죠. 왜냐면, JTBC에서 그럴 줄 알고, 태블릿 PC 안에 있던 최순실 씨의 셀카를 공개를 했죠. 이를 통해 최순실 씨가 단순히 그 미르 재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남용했다 이런 부분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좀더 깊숙이 국정에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되었다 이런 식의 어떤 보도가 나게 되면서 여론이 굉장히 분노를 얻게 됐고 또이 때문에 이 사건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도 10월 25일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무마를 해보자 했는데 대국민 사과 내용 역시 조금 약간 미흡한 점도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국민 사과라기치곤 너무 진정성이 없었고 또그 실제 생방송이 아닌 그 녹화 방송이었던 것도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 최순실 씨가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셨죠. 그렇죠? 귀국했죠. 완전히 그냥 검찰이 얘 전에 없던 자비를 베푸셔서 영국에서 날라오느라 피곤하셔서 하루 쉬시고 내일 3시에 뵙겠습니다 해서 3시에 출두를 했죠, 검찰청으로. 아니, 저는 경찰이 그건 줄 알았어요. 그 여행사. 최순실도 참 각본 잘 짜서 연기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놀란 척 하면서 들어가는 게, 아,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일부러 수수하게 입었는데, 이 양말 20만 원이고. 아, 그렇죠. 그죠. 굉장히 다 명품으로만 이렇게 차려 입은 수수하게 걸로. 입었는데 20만 원이고 막. 그래도 그 국민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합니다 이랬는데 인터넷에서 어떤 네티즌이 영상을 분석했는데 끝난 뒤에 입 모양을 분석했는데 그 카메라가 치우자마자 야, 가자 이러고 말을 했었죠. 네, 근데 최순실 씨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귀국을 하신 것도 굉장히 논란이 조금 되는 부분인데 멈춰있던 국정이 갑자기 최순실 씨, 원래 세계일보랑 인터뷰할 때는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안 들어온다고 하시더니 또 영국까지 날아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어느 정도 각본을 다 짰고, 그거에 짜서 이제 들어오자마자 그냥 일이 술술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 출두하고, 하루 있다가 또 자비롭게 체포하시고,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지금 한 시간도 안 됐죠. 갑자기 국무총리 개각을 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또 긴급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또그 이전에는 그 문고리 3인방들이 전부 다 교체가 네, 되는 일도 있었고요. 그렇죠. 국정이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돌아갈지 굉장히 감이 안 잡히는데. 어제 시위에서도 그 민주노총 관계자분이 예.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하지 아,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제가 갔을 때도 어떤 분이 이거는 영화라기보다는 사이코 드라마다 이렇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순실 씨가 귀국한 지 하루가 이제 지났죠. 그 검찰 측에서 이제 최순실 씨에게 기한을 주셨고, 다음 이제 11월 1일부터 이제 최순실 씨의 그런 검찰 출석 그리고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현 시점에서 최순실 씨가 법적인 어떤 형량을 받으실지, 이런 국정농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현재 국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촛불 집회나 많이 하면서 많이 피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최순실 씨가 어떻게 될것 같나요? 일단 법적으로는 형식상으로는 되게 10년, 만약에 10년, 8년 이렇게 징역을 때렸다 하더라도 이제 건강 이제 악화 때문에 이제 내려가고 이제 또 뭐뭐 해서 그냥 결국에 한 진짜 최소 1년 징역 받고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잊혀지고 이제 대선 때문에 또 이것 때문에 잊혀질 것 같아요 대선 때문에 이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검찰이 구형은 한 세게 때리겠죠. 근데 그 범죄 중에서도 뭐 무혐의다,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러면서 기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증거가 있더라 하더라도 아까 일량군 말대로 최대 1년이나 1년 6개월 정도 구형 실형을 받고 한 징역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사건 터지고 청와대 비서진 교체할 때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을 자르고 새로 최재경 민정수석을 임명했는데 최재경 민정수석도 공안검사 출신이거든요. 특수통으로 불렸는데 아직도 검찰을 내가 장악하겠다라는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과연 최순실 씨가 이제 검찰이 만약 정권 말기라서 좀 독립성을 찾으면 성실히 수사하면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겠지만 만약 그러지 않고 아직도 권력의 모습에 안주하는 것이 보인다면 역시 검찰도 개혁의 바람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실망스러운 정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완전히 차단하고 최순실과 같은 일부 측근의 의견만을 수렴하여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만 여겼던 민주주의가 사라졌고 국민들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에 생사를 달리하는 비극적인 처지에 놓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또 앞으로 이런 비극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문정현 군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사태는 사실 대한민국의 기회인데, 대한민국을 완전히 개혁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 하는 게 먼저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야하고 나서는 먼저 검찰이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에 올려서 확실하게 이 모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리도 더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비리들까지 싹다 밝혀내서 완전히 국정을 쇄신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국민들의 관심 속에 깨끗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는 기회라고도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전망은 하야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 했으면 좋겠지만 하야 안할것 같고 최순실 씨도 그냥 다 이렇게 잊혀질 것 같아요. 왜냐면 여태까지 그래 왔으니까 수능도 다가오고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면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질 것 같은데 만약에 국민들이 이 관심에서 정말 계속 오랫동안 물고 늘어지면은 바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국민이. 그렇군요. 국민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지금 이 위기가 지금 나라 전체에서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계속 그 촛불 시위를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박근혜 그 대통령님께 하야하라고 외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야당도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강력히 대처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일부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참여해주신 세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함께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1부에서 저희가 시사 관련 토론을 나누었다면 2부에서는 저희가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지난 28일부터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전주 촛불 집회 및 버스 경적 시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전주고 소속으로 당당하게 집회에 참여하고 현장에서 본인들의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고 오신 분들입니다.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전주고등학교 2학년 9반 김정현입니다. 전주고등학교 2학년 10반 김상도입니다. 2부에서 또 뵙네요. 장교민입니다. 전주고 대표 미나 완상진입니다. 네, 다들 반갑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오늘은 전주 촛불 집회와 버스 경적 시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지난 10월 31일 거리 시위에 참여하셨는데 28일에 있었던 첫 집회 때는 다들 바쁜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걸로 압니다. 이 중 장규민 군만 28일 있었던 첫 촛불 집회에 참여하고 오셨는데 당시 집회 현장이 어땠었는지 이야기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딱 그 일찍 도착했었는데 그때는 사람이 얼마 없어서 아 역시 아직 관심이 좀 부족한 건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막상 6시 30분이 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주셨고 또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모여서 좀 더 풍성한 촛불 집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이날 학생들이 약 300여 명가량 모였다고 들었는데 예. 어땠나요? 실제로 학생들이 많이 왔었나요? 예, 실제로도 학생 그 전체 인원 중에서 한 반절이나 3분의 2 정도가 학생들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참여했던 10월 31일 촛불 집회는 풍남문에서 7시까지 촛불을 집회를 하고 그 뒤에 거리 시위를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28일에는 어땠었나요? 28일도 마찬가지로 1시간 6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촛불을 들고 이게 집회를 하고 그 목소리를 높여서 하다가 네. 자유 선언도 하고 그 1시간 동안 집회를 하고 나중에 그 거리를 행진을 했어요. 거리 행진을 하는데 그 풍남문 광장에서부터 그 새누리당 전북지사까지 행진을 하면서 딱 하고 도착하고 나서 한 10분 동안 새누리 전북지사를 향해 외쳤죠. 박근혜 하야하라 뭐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네, 규민군이 참여한 집회 바로 다음 날인 지난주 토요일 29일에도 거리 시위가 있었는데요. 관련 기사 보도를 보니까 유독 눈길을 끄는 게 바로 시내버스 기사님들의 집회 참여입니다. 이날 보도된 기사 일부를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적 시위는 오후 4시 세이브존에서 시작되는 시민들의 촛불 집회 및 행진에 동참하는 뜻이 담겼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전주 시내를 달리던 버스 기사들은 일제히 3분간 경적을 울리며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힘을 실었다. 이번 경적 시위는 1987년 6월 10일 민주화 항쟁의 상징이기도 한 경적 시위를 재현한 것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네, 6월 항쟁 당시의 경적 시위는 그 박종철 고문 살인 은폐 규탄 및 호원 철폐 60 국민대회가 열렸던 1987년 6월 10일에 경적 시위를 했던 거를 이렇게 모티브로 따와서 이번 시위 때도 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국민일보 10월 30일자 기사입니다. 이날 이후에도 버스 기사님들의 경적 시위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참여했던 10월 31일 거리 시위 때도 시위 현장 옆을 지나가시면서 큰 경적 소리로 응원해 주신 게 기억에 남는데요. 경적 시위뿐만 아니라 버스 앞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관련된 피켓을 붙이고 시위를 하시는 기사님도 있으시다고 합니다. 이날 시위에 참여했던 기사님 분들이 그 전주시청 측에서 경고를 받았다고 지난 10월 31일 저희가 풍남문 촛불 집회를 참여했을 때 들었는데 부디 기사님들이 이번 그 시위를 계기로 어떤 노동권이 침해된다든가 이런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31일 촛불 집회는 전주 내 수많은 언론사들의 관심이 집중된 집회이기도 했는데요. 우리 동아리의 안상진 군 역시 이날 전북일보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의 인터뷰에 응해 본인의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안상진 군 인터뷰 어땠나요? 생각지도 못하게 인터뷰를 하게 돼서 굉장히 처음에는 떨리기도 했는데 어차피 자신의 의견을 포출하려고 나온 집회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해도 뭐 자신의 의견을 알리는데 뭐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다 해서 그냥 성심성의껏 임했습니다. 당시에 페이스북 라이브를 보셨던 전북 도민들이 많으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혹시라도 안 보셨던 네, 도민들을 위해서 어떤 인터뷰 내용이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먼저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저희의 신분이 아무래도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앞으로 이제 저희 나라에서 일어난 이런 믿기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고등학생의 시선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들이 많아서 이제 한 나라의 고등학생으로서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대답해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물음에는 저희 나라가 이제 민주공화국이라는 특성상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 저희 나라의 이런 명분에 걸맞지 않는 행동으로 인해서 저희가 분노를 하였는데 그런 분노의 대상이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마저 이제 다른 그런 것들에 놀아난 과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 분씩 돌아가면서 촛불집회 참여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현 군, 네. 생애 첫 시위는 어떤 기분이었나요? 제가 그 촛불집회 후에 거리행진을 할때 앞에 걸어가는 애들 중에 그 아이를 안고 가는 아이 엄마도 있었고 제가 구호를 외치던 중에 그 버스기사분도 아니고 그냥 일반 시민분이 지나가면서 창문을 열고 경적을 울리면서 저희를 응원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좀전 국민적으로 이런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집회에 좀 불만이 있었던 건 이번 집회는 민주노총 주최했었는데 그죠. 민주노총이 내건 취지가 그거잖아요. 박근혜 퇴진과 최순실계 진상규명 이런 취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외쳤던 구호 중에 아마 그 사드 배치 임금 피크제 노동협약이 무효다라는 그런 구호가 있었는데 이는 그 박근혜 퇴진과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해 모인 시민들이 임금 피크제 등의 주제에 반대하기 위해 모인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거는 좀 시위를 계속해 나가면서 그 고쳐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선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맨 처음 촛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처음에 갔을 때좀 당황스러웠던 게그 피켓 뒤에 임금 피켓제 아웃 이런 말도 있었고, 그 시민 중에서도 그 아직 그 팩트라고 선언되지 않은 그 선거 조작이라는 말도, 그런 선거 조작이 무효다라는 말도 있었고, 그런 거는 좀 배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근데 네, 방금 장규민 군이 말해주셨던 선거 조작이나 뭐 이런 부분은 실제 저희 31회 집회에 참여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언급이 된 부분은 아니었고요. 아, 그런가요? 네, 이런 것을 보면은 아무래도 노총 측에서 이렇게 집회를 진행을 하면서 본인들이 어떤 것을 주장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좀 걸러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숙지를 하고 전주 시민들이 전부 다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대중적인 주장을 이렇게 수용을 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또 아무래도 주최 측이 민주노총 측이다 보니까는 이런 노동자들의 어떤 인권 신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차근차근 해결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다음 김상덕은 집회 어떠셨나요? 저도 처음 촛불 집회를 했는데요. 우선 촛불 집회라는 게 촛불 계속 흔들기만 하고 행렬은 진짜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행렬 하니까 진짜 모두가 단합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박근혜 퇴진이라는 그큰 제목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저를 봤는데, 아, 외국인이 네. 집회에 참여를 했었나요? 아니, 외국인은 옆에서 구경을 했죠. 근데 외국인이 보는데 굉장히 생소한 표정으로 보는데, 외국인이 그걸 알고 이 상황이 지금 신기하다고 좀 세계적으로 좀 알려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어이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을 뭐 대통령이 지금 꼬뚜각시 노름을 당했다는 건데, 그 상황에서 좀 알리긴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심각한 문제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 압박을 가해서 대통령 진퇴에 조금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방금 상도 군이 말씀하셨다시피 단순히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그 민주사에 있어서 전 세계적인 큰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을 해서 더 이상 세계적으로 망신살을 주거나 이런 일이 좀 줄어들도록 이제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되고, 또 앞으로도 이런 점을 잘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잘 해결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규민군은 28일 집회 참여했을 때 어떠셨어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 시민이 하나가 되는 모습은 정말 저도 그 처음을 경험했으니까 되게 놀랐고 신기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민주동청 자체 다뤄야 할 문제를 너무 대중적인 집회에서 다루지 않았나 그런 느낌도 들었고, 앞으로는 뭐좀더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 범국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집회로 좀 변모되지 않나 싶은 게, 제가 10월 31일 집회를 참여하고 또그 다음 날인 11월 1일에 또 집회를 잠깐 갔다 오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시민들이 그 10월 31일 집회보다 훨씬 적기는 했는데, 더 소규모로 시내 쪽으로 길을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옆에 지나가시는 행인들과도 이렇게 막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집회를 하는 모습이 참, 이런 집회는 괜찮겠다. 또그 집회 참여할 사람들을 좀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예를 들어 뭐 파도 타기를 같이 함께 한다든가, 아니면은 훌라송을 이렇게 막 부른다든가 하면서 좀 대중적으로, 이제 민주노총도 이런 측에서 굉장히 좀 인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고, 또 저희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5일에 그 전주 총궐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총궐기도 아마 민주노총 측에서 주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또 어떤 집회를 열게 될지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고,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쯤 다시 또 집회, 토요일이니까 아무래도 토요일 그죠? 5시니까 한번더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주의 네. 민주시민으로서. 네. 안상진 군은 이번 집회 어떠셨나요? 인터뷰도 참가하셨는데. 이제 뭐, 사실 처음 참여하는 집회다 보니까 신기한 점도 많고 또 새로운 점도 많았는데 저는 뭐, 취지나 그런 것들은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위를 하면서 주변 시민들과 상호작용하는 모습도 매우 보기가 좋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은 물론 월요일이라는 제가 참여했던 집회가 월요일이었다는 그런 점도 있고 또 전주가 그렇게 막 인구가 막 넘치는 도시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이기도 한데 생각보다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뭐 민주노총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하고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희 시민들의 그런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오히려 어떤 30, 40대 장년층의 이 비율보다 그 학생들의 참여가 특히 유독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 민주노총 측에서 이런 집회가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SNS 상으로만 좀 홍보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확실히 정보 받는 게더 빠른 그런 10대들의 참여가 훨씬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집회가 더 확산이 되려면은 이제 앞으로 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그 집회가 그 진행이 되기보다는 30, 40대 장년층 분들의, 직장인, 특히 직장인 분들의 이런 집회에 참여가 좀 많이 요구가 될것 같아요. 네. 물론 30, 40대 장년층의 그 집회 참여도 좋지만, 저는 지금 이 상황이 그 10대, 20대가 많이 참여하는 집회 상황도 매우 좋다고 생각해요. 그 평소에 전체 참여에 관심 없을 거라는 10대, 20대들이 편견을 깼잖아요. 그렇죠. 그가 이렇게 관심을 있다는 그런 걸 보여주면서 세상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청소년들이 정치나 이런 민감한 국가 사안에 대해서 그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 비비드캐스트 4화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당연하게만 여겼던 민주주의가 사라졌고, 국민들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에 생사를 달리하는 비극적인 처지에 놓였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11월 5일 전주 총궐기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전주 시민들은 모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주고등학교 청소년 시사토론 팟캐스트 방송 비비드캐스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생기 넘치는 고딩들의 생생한 세상 이야기 제작 진행에 장기훈이었고요. 지금까지 비비드캐스트였습니다.